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팔레스타인 국가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주었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말라흐, 팔레스타인 국가 대통령, 팔레스타인 해방조직 집행연합위원장 마우무드 아바스 각하, 나는 당신이 조선해방의 날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동북구두수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 창설을 비롯한 합법적인 민족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타인 인민의 정예 위협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최 105, 2016년 8월 31일 평양.